한국에 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심각한 무리를 일으켜서 쫓겨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원론적으로 강해를 하시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원어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런데 그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이분의 말씀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거칠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예전 목사님과는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줄 때 굉장히 위로해주는 말씀, 격려해주는 말씀, 긍정적이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 달콤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에 몇 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성도들이 그 성공주의적, 기복주의적 그런 말씀들을 다 배제한 채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전에 문제가 있어서 떠났던 그 목사님 교회로 떠나갔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참 존경하고 거의 매주 매일 제가 듣고 있는 편인데 그 말씀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인사이트를 얻고요. 많은 것을 제가 적용하고 또 참고도 하고요. 또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많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많이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단순히 위로하지 않는다, 격려하지 않는다, 긍정적이지 않다, 축복의 메시지가 없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정말 마음이,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는 책입니까? 성경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긍정의 메시지로 쓰여진 책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나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이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생각들이요,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내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대답을 하거나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선하지 못하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인간이 어떤 걸 해도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할 수 있도록 누굴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통해 이 선하지 못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스스로 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린 절대 착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요. 누굴 통해서만 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나는 절대 선할 수 없고 나는 절대 착해질 수 없는 그 선언 가운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지금 훑어보고 있는 모든 스토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얍복강에 이삭이 씨름한 사건 다 잘 아시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그 기도와 강청 가운데에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죠? 야곱처럼 씨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백일기도 하자는 거죠. 천일기도 하자는 거죠. 40일 금식기도 하자는 거죠. 1000번째 드리자는 거죠. 철화를 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강청을 하자는 거죠. 산기도 올라가서 나은 뿌리를 뽑으면서까지 그 정도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이 야곱의 얍복강의 씨름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얼르고 달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신다? 이게 기복적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오늘날 무속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속신앙과 강청기도나 간절함에 들려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겠다라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 구판을 벌려야만, 40일 금식하면서 구판을 벌려야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판과 그 무속신앙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정반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선언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얍복강의 씨름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 터져 나온 순간이 이 얍복강의 씨름의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오해를 풀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첫 번째는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견 생각하더라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2장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 말씀은 병행구절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문학기법인데요. 즉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구절이 뭐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잡았죠? 그의 힘으로. 그리고 또 힘으로는 무엇을 겨루었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모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중에서 싸웠던 것이나 그 나중에 장성에서 얍복강에서 그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하며 싸웠던 것이나 그 힘이 어떻다는 거죠? 똑같은 인간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던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죠? 야곱은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대를 바라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는 어떤 모습인 거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얍복강에 서서 행했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앞에 있던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야곱이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들을 분류를 합니다. 내게 얼마나 있나? 몇 마리 있나? 그래서 몇백 마리, 몇백 마리, 몇십 마리, 몇십 마리, 나중에 나귀 열 마리 이렇게 하면서 분류를 해서 그 모든 동물들의 떼를 나눕니다. 나눠서 종들에게 나눠주고는 제일 앞에 세워서 형 에서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두 아내와 또 자신의 아들들을 또 떼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또 보내요. 그리고 맨 뒤에 누구만 남습니까? 야곱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수를 쓰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종들과 떼가 다 죽더라도 형 에서의 분노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는 내 두 아내와 내 아들들이 다 죽더라도 나는 그것을 지켜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피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잔꾀와 이러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자기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모면해 나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일 수 있고 잔머리가 탁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야곱 자신의 힘으로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갔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야곱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얍복강에서 씨름을 해서 강청을 하고 때를 써서 그가 뭔가를 얻어냈다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두 때만 바라보며 자신의 눈앞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전혀 자신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1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처음에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과 그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기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야콜.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버티다, 견디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버텨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견디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힘을 꺾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으로 이 일을 진행하려고 계속 야곱이 버티며 견디며 이 상황을 진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한번 보세요.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거죠. 야곱이 너무나도 완강하게 버티자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쳐버리시는 것입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예전 그 성경 번역에서는 여기가 환도뼈라 그러잖아요. 환도가 뭐죠? 환도가 칼입니다. 칼. 고리가 달려있는 칼을 환도라 그래요. 근데 그 칼을 허리에 찰 때 어디 찰까요? 그 칼을 차는 그 뼈가 있는 것이 환도뼈예요. 환도뼈.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는 허벅지 관절, 이게 히브리어로 야레크란 말인데요. 이것은 넓적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의 기초가 되는 뼈.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그 몸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힘의 근원이 되고 야곱의 육신의 기초가 되는 그 환도뼈, 그 넓적다리를 쳐버리시는 것이죠. 골절을 시켜버리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가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견주어 씨름하여서 버티면서 그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처벌해서 그를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버팅기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힘의 근원이었던 그 넓적다리를 쳐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꺾어버리신 사건이 오늘 야곱의 얍복강의 씨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야곱의 씨름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의 시점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것을 제가 좀 찾아볼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12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과 겨루어 버틴 후에 이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말인데, 그것은 매우 큰 소리로 통곡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여기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리고 여기서 간구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니란 말인데, 이것은 몸을 굽히다 또는 기도하다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야곱은 이때부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버팅기면서 넓적다리가 골절되기 전까지는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요. 성경적 의미로 볼 때는.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꺾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이 땅을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를 꺾고 그 사람의 그 힘을 꺾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야곱이 뭘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의지가 아니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시 창세기로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버텨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떠나시려고 하자 야곱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호세아서와 이 창세기를 비교하면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야곱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골절당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애통함, 그 처절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때 그 입에서 터져 나왔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강청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면서. 그러니까 이 야복강의 기도의 시작은요. 씨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후에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진짜 야곱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를 또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 창세기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며 간구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의 뜻 아시죠?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시고 그의 힘을 꺾어버리십니다. 야곱은 더 이상 그전에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가 자신의 깨와 자신의 잔머리를 의지하며 살아왔다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너 그동안 이름이 뭐였어? 라고 질문하는 거죠.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저는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잔꾀를 부리는 자였습니다. 저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그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너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너의 힘만 의지하고 너의 상황 가운데서 너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저는 사기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을 긁어내는 그 심령의 애통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2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고쳐주십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 의미, 이 문자적인 의미는요, 이건 합성어예요. 히브리어로 사라르르라는 말인데 이게 그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성어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래적인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오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주시고 그의 힘을 타파해내시고 그를 꺾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는 말의 뜻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견뎌내었었지만 이제는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뒤에 있는 설명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깊은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진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곱의 일생일 때 가장 큰 문제는 에서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는 그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형이라는 그 신분에 대한 것, 동생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평생을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라반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삶이 그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자신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팥죽으로, 나의 예심으로 속여서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꺾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청년들,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어요. 저의 지금까지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뭘까? 전 또 목회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전 정말 무서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생활해왔던 그 관습, 교회에서 생활해왔던 그 경험들, 교회에서 생활해왔던 그 여러 가지 나에게 습관적으로 누려져왔던 신앙 패턴들,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 그러한 것이 교회의 힘이 되고 나의 모습이 될 때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패턴은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요,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나의 관습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그것은 정말 무서운 짓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예를 제가 든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좋지 못한 명언인데, 지나친 열심이 교회를 삼킨다고요. 이게 한국교회에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에 내려오면서 형성되어 왔던 하나의 명언이에요. 명언.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거의 진리와 같은 명언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요, 자신의 그 신앙생활 패턴으로요, 그러한 것으로 자기의 경험과 그러한 신앙 패턴으로 그러한 열심을 내었을 때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독이 되어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라.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힘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모습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무너지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무엇과 일치할까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해봐도 나는 안 되는군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착한 일 많이 하셨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꺼 얘기해 보세요. 착한 일 많이 했나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착하세요? 그 착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이웃이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외면한 적이 없나요? 오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내에 나가면 홈리스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지나쳐서 교회에 오진 않았나요? 또 우리가 지나다 보면 거린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거지들이 있잖아요. 그들 그냥 지나쳐 본 적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선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 가지 못해요. 우리가 그 예화를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만 이해한다 그러면 누가 보면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10장 25절부터 딱 펼쳐놓고 저를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거린들이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그냥 지나쳤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그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상관없이 지나쳐왔다면, 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그들과 상관없이 지나쳐왔다면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고 레위인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질문하죠.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영생의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그 시초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영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27절에서 그 율법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28절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29절에서 이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의 내용이 뭘까요? 이 율법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사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는 직업이야. 그러나 내 이웃은 누구지?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이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율법사가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0절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겁안 죽게 돼요. 거의 완전히 죽게 돼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부정한 것만 지면 안 돼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때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선을 행하는 거죠. 그를 건져주고 그를 맡기면서 그를 다 돌봐주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사의 질문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은요,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율법사의 처음 질문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 확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자신 가운데에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는 누구다? 너는 강도 만난 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일까요? 자,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선할 수 없다고요. 착할 수 없다고요. 저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내 이웃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지극히 섬겨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매번? 그렇게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린 누굴까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는 겁안 죽게 되어 있는 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셔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를 건져내셔야만 그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사의 처음 질문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고백 가운데 얻게 된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